노을빛은 뒤로 스며들 빼면 하루 언저리에 맺힌 아쉬움에 그대 힘겨운가요 고된 오늘이 힘들었군요 어린 시절 그대 같이 했었던 작은 꿈을 기억해봐요 비천거리는 마음 잡아줄 거라는 걸 그대 조금만 더 힘을 내요 이젠 다 괜찮아요 바람처럼 흘러버린 그대 후회가 수 있도록 내가 안아줄게요 아스한 하늘을 날아오르는 그대 모습을 미소지던 날 그날을 떠올려